안녕하세요. 어린이 해피데이에 오신 모든 분들, 그리고 우리 멋지고 이쁜 친구들 참 반갑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세요. 땡땡땡! 어디서 들리는 종소리일까요? 이 종소리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고 있어요. 찬양을 통해 알아볼까요? 오늘 첫 곡입니다. 어린이 구원 찬송, 복음 좀 울려라. 찬양 들어볼게요. 오셨네. 아멘. 땡땡땡. 무슨 소리인가 했더니 예수님 탄생을 알리는 복음종 소리였네요. 선생님이 이 찬양 가사의 뜻을 자세히 설명해 줄게요. 복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죄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놀라운 소식을 말해요. 죄인 구원하시려 예수 탄생하셨네. 예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의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셨어요.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구원을 받아요. 만약 여러분이 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죄 형벌을 받지 않고 아름다운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여러분은 오늘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태어나셨다는 사실이 너무 기쁘고 감사하지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일할 때나 뛰어놀 때나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며 믿지 않은 친구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세요. 다시 한번 가사의 뜻을 생각하면서 복음 좀 올려라 찬양 듣고 반복하는 시간 가져볼게요. 친구들과 함께 다시 한번 이 찬양을 불러보겠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처음에는 작게 그리고 점점 크게 목소리를 내어 부르도록 하겠어요. 그럼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기로 해요. 그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복음 좀 울려라 온종이 울려 일할 때나 뛰어놀 때나 복음 좀 울려라 복음종 울려라 온종이 울려 죄인 구원하시려 예수 탄생하셨네. 와, 우리 친구들 선생님과 함께 잘 맞춰서 불렀겠죠? 잘했어요. 이번 한 주간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을 마음껏 찬양하길 기도해요.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이제 지난주에 들어본 삼갈의 막대기.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고백했죠? 그 내용 생각하면서 이 찬양 같이 듣고 말씀 암송 시간 갖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말씀 시간인데요.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성경을 통해 알아볼게요. 옆에 성경이 있는 친구들은 선생님이 성경 주소를 알려줄 테니 함께 찾아볼게요.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말씀입니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선생님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줄게요.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는 말씀은 어린 양은 죄인을 위해 대신 죽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뜻해요. 천국에 계신 예수님께는 구원받은 자들의 이름이 쓰인 생명책이 있어요.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라는 말씀은요. 오직 예수님께서 죄인인 여러분을 위해 해주신 일을 진심으로 믿는 자들만이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죠.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가족, 형제 또는 친구들과 함께 이 말씀을 읽을 때 중요한 단어만 가지고 큰 소리로 암송해 보도록 하겠어요. 어린 양, 생명책, 그리고 기록된 자, 이 세 단어만 나오면 큰 소리로 읽어보는 거예요. 어때요? 재미있겠죠? 자, 그럼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말씀. 아멘. 저희는 잠시 찬송가 그 어린 주 예수 찬양 듣고 2부에서는 성탄 특집으로 잠시 선교사와 선교지 이야기를 쉬고 나무통 집에 떠리의 이야기로 다시 만날 거예요. 나무통 집에 떨이. 홍콩의 중심가에서 조금 벗어난 곳에 우뚝 솟은 건물 뒤편에 커다란 통 하나가 버려져 있었어요. 이 통이 어떻게 언제부터 이곳에 있게 되었는지는 아무도 모른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버려진 나무통이 주인을 만났어요. 떨이라는 이름을 가진 어린 소년이 이 통을 자기 집으로 삼기 시작했던 거예요. 떨이의 부모님은 무질서한 생활을 하다가 그 결과로 인해 일찍 돌아가셨고, 떨이는 누구에게도 의지할 데 없는 불쌍한 고아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거리를 돌아다니다가 이 통을 발견하고 바람과 비를 피해서 나무통 속에서 살기 시작한 거예요. 떨이는 홍콩의 거리에서 복잡한 사람들 사이에 누비며 힘껏 외쳤어요. 신문 사세요! 신문 한 장만 사주세요! 떨이는 신문을 팔아서 그 돈으로 굶주린 배를 조금이나마 채울 수 있었어요. 그리고 밤이 되면 나무통 속에 들어가서 허름한 옷들을 입을 삼아 몸을 움츠리고 외로움과 추위와 굶주림을 이겨내며 하루하루 살았어요. 그러다 어느 날 떨이는 어디선가 밝은 불빛을 발견했어요. 어리고 가여운 떨이에게 좋은 소식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찬양한 곡 듣고 떨이 이야기 계속 들어보아요. 어린이 구원 찬송 선교사가 되어라 찬양 들어볼게요. 몹시 불던 어느 날 저녁, 떨이는 어두워지는 거리를 걷고 있었어요. 성점이 즐비한 거리를 지나 빠른 걸음으로 유일한 보금자리인 나무통 집을 향하여 걷던 떨이는 어디선가 들려오는 아름다운 음악 소리를 듣게 되었지요. 음악 소리는 불빛이 밝게 비치는 큰 건물 안에서 들려오는 합창 소리였어요. 교회구나. 건물의 십자가를 보며 중얼거렸어요. 떨이는 좀 더 가까이 그 교회 앞으로 걸어갔어요. 그리고 십자가 밑에 적혀있는 글자를 더듬거리며 읽었어요. 우리는 당신을 기다립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떨이는 교회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저 안은 아주 따뜻할 거야. 들어가 보자. 조용히 다가서서 문을 살며시 열고는 안을 들여다보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그 노랫말은 참 듣기 좋았어요. 예수 사랑하시오 성경에 써있네. 예수? 사랑? 성경? 떨이는 노래를 들으며 생각했어요. 그리고는 들어가 뒷자리에 살며시 앉았어요. 노래가 끝나자 안경을 쓰신 분이 모든 사람들이 다 보이도록 준비된 단 앞으로 걸어 나오더니 들고 나온 커다란 성경책을 펴 큰 소리를 읽은 후 그 내용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두 사랑하세요. 남자나 여자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착한 사람이나 그렇지 못하다고 느끼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하늘나라를 만드시고 여러분과 함께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한다고? 그렇지만 나는 사랑하지 않을 거야. 이 말씀을 듣자 떠리의 귀가 솔깃해졌지만 걱정도 됐어요. 떠리는 계속 말씀을 들었을까요? 저희는 찬양 한곡더 듣고 다시 이야기 들어볼게요. 찬송가 저들밖에 한밤중에 찬양 들어보겠습니다. 떠리에게 다시 말씀이 들려왔어요. 왜 많은 사람들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살아갈까요? 그것은 죄 때문이에요. 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이나 말, 생각 모든 것을 말해요. 싸움, 미움, 거짓말, 살인 등 이러한 죄는 누가 지었을까요? 성경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죄의 결과로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또리는 귀가 솔깃해졌어요. 계속해서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내일은 바로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이죠. 예수님은 바로 나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오늘 이 놀라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자리에서 일어서세요. 그리고 앞으로 나오세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고 일어서서 앞으로 나갔어요. 과연 떠리도 그 사람들 속에 있었을까요? 우리는 찬양 한곡 마지막으로 듣고 다음 이야기 계속 들어봐요. 찬송가 천사들의 노래가 들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속에 나무통 집주인 떠리의 작고 초라한 모습도 보였어요. 예배가 끝난 후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한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상담해 주시는 선생님께 떠리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나요? 그럼 네가 예수님을 믿기를 하나님은 얼마나 원하고 계시는데, 내 이름은 뭐니? 떠리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지 가르쳐 주세요. 떠리가 구원받기 위해 해야 할 일이란 하나도 없단다. 예수님이 떠리의 죄를 다 해결해 주셨거든. 이제 떠리는 예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말하면 되는 거야. 떠리는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께 진심으로 말했어요. 기도를 마친 떠리의 손을 잡고는 선생님이 기쁜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한 떠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갖게 되었어.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도 갖게 되었단다. 정말 축하해, 떠리야. 저의 죄는요? 떠리야, 네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기도한 지금 다 용서되었어. 그날 밤 이후로 떠리의 생활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선생님이 주신 작은 성경책 요한복음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시간만 나면 읽었어요. 남들은 어려워서 읽지 않는다고 하지만 떠리는 너무 신나고 재미있고 즐겁기만 했어요. 와, 우리 착하고 멋진 떠리가 예수님을 믿고 즐거워하니 선생님도 참 가슴이 벅차고 기쁘고 감사하고 눈물 날 것 같아요. 그동안 얼마나 외롭고 춥고 어려운 순간들이 많았을까요? 하지만 우리 떠리는 더 이상 슬프지도 염려하지도 않아요. 우리 예수님이 계시니까요.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한 주간 부모님과 형제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며 기뻐하기를 바래요. 아쉽지만 저희는 나머지 떠리의 이야기 다음 이 시간에 만나 다시 듣도록 해요. 선생님도 우리 친구들 모두 역시 하나님과 함께하기에 하루하루가 풍성하기를 기도할게요. 그럼 우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